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저국의 평화와 자주 통일의 활로를 힘차게 열어나가자. 저국 통일 본민족연합 북측본부, 남측본부, 해외본부 공동 성명. 해내외 온 교례가 자주 통일과 민족 번영의 새 시대를 이뤄나가기 위한 장엄한 대진군을 힘차게 다구치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는 저국 통일 본민족연합 본민연결성 26돌을 맞이하고 있다. 본민연의 결성은 저국 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고 통일운동을 전민족적 운동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획기적 우위를 가지는 일대 사변이었다. 본민연이 결성됨으로써 해내외 애국 역량을 하나로 묶어세울 수 있는 민족 대단결의 모체가 마련되었으며 저국 통일운동을 보다 조직적인 운동으로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강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지금 내외 반통일 세력이 4대 매국적인 외세 추종 정책에 매달리면서 동족 대결과 전쟁 도발에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지만 그것은 운명의 시각을 앞둔 단말마저 발악에 불과하다. 민족의 자주적 존엄을 수호하고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이뤄나가려는 결의의 지향과 애국애족의 불길은 지금 화라산 마냥 거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저국 통일 본민족연합 북측본부, 남측본부, 해외본부는 자주통일의 선봉대, 민족 대단합의 기수답게 뜨겁게 분출하는 결의의 통일 애국의 마음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 평화와 자주통일의 활로를 앞장에서 이뤄나갈 의지를 더욱 굳게 다지며 다음과 같이 전용한다. 1. 본민연은 저국 통일 3대 원칙과 북남공동선언들을 통일운동의 생명선으로 더욱 높이 축혀들고 나갈 것이다. 저국 통일 3대 원칙과 북남선언들은 민족의 정의가 집대성되어 있으며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 통일리정표이다. 북과 남이 합의하고 온 세상에 선포한 민족공동의 합의들이 정세가 달라지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여 백지화된다면 우리 민족은 언제 가도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할 수 없다. 저국 강토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 민족이 또다시 전쟁의 참화를 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기에 본민연은 북남 합의를 무엇보다 중시하고 그 실천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본민연은 해내외의 각계각층과 굳게 손잡고 저국 통일 3대 원칙과 북남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그 이행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결의의 가슴마다에 민족 자주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을 깊이 심어주고 6.15의 소중한 모든 결실들을 하루빨리 보고 나며 제2의 6.15 자주통일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갈 것이다. 우리 민족 내부 문제, 통일 문제에 대한 외세 간섭과 전횡을 철저히 배격하고 민족의 자주적 존엄과 이익을 팔아먹는 온갖 매국배족 행위를 저지시키기 위한 전민족적 운동을 앞장에서 추동해 나갈 것이다. 2. 본민연은 내외 반통일 세력의 무분별한 전쟁 대결 책동을 단호히 저지시켜 나갈 것이다. 평화와 안전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이며 저국 통일의 필수적 전제이다. 결의의 삶의 터전이 외세와 그 추종 세력의 전쟁 대결 책동에 의해 핵전쟁 마당으로 변하고 우리 민족이 그 희생물로 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민족성은 모두의 일치한 주장이며 꺾을 수 없는 의지이다. 본민연은 우리 교리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저들의 침략적 패권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외세가 강행하는 각종 핵전쟁 장비의 반입과 광란적인 침략전쟁의 연습을 단호히 저지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 교리와 주변 나라들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선반도 남측 지역에 사드 배치를 강박하며 시시각각 핵전쟁 위험을 몰아오고 있는 미국의 극악한 군사적 망동을 짓부시고 이 땅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에도 온 민족을 힘차게 불러일으켜 나갈 것이다. 본민연은 남측의 현 보수 정권이 최악의 통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로를 군사적 긴장 조성과 전쟁 도발에서 찾으려는 데 대해 각성을 높이며 외세와의 군사동맹 강화와 굴욕적인 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대중투쟁을 과감히 벌여나갈 것이다. 3. 본민연은 전민족적인 통일 대회합을 기어이 성사시켜 북남관계 개선과 나라의 평화,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이뤄나가기 위하여 앞장에서 노력할 것이다. 북과 남 해외 재정당 단체 개별 인사들이 폭넓게 참가하는 전민족적인 통일 대회합을 개최하여 민족의 정의를 모아 오늘의 점이한 전쟁 국면을 가지고 조국 통일과 평화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는 것이 온 교리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우리 교리가 한자리에 모이면 조국 통일의 좋은 방도가 나오고 해내외의 온 교리가 힘을 합치면 못해낼 일도 없다. 민족 자주, 민족 대단결의 기치를 높이들고 그 실현을 위해 투쟁해온 본민연이기에 우리는 전민족적인 통일 대회합 개최를 반드시 성사시켜 나갈 것이다. 당연하여 본민연 남측본부는 북과 해외에서 전민족적인 통일 대회합을 위한 준비위원회들이 나온 데 맞게 남측에서 각계각층을 폭넓게 망라한 준비위원회를 조속히 내오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우리는 이 기회에 북남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해내외의 각 정당 단체 인사들이 민족사에 장엄한 새 시대를 열어놓게 될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의 성사를 위해 한 사람같이 떨쳐나설 것을 열렬히 호소한다. 2016년 11월 20일 평양 서울 도쿄.